햇살 같은 상큼한 사람 내게 빠진 것 같아. 멍멍멍멍멍이 때로는 부엉이 세상에 뭐 이런 생명체가 있을까. You are my sunshine of my life. 어, 사랑에 꼭 빠진 것 같아. 어디 봐, 너 나 질투 많은 거 알잖아. 잠깐만 오늘만 조금만 나에게 시간 좀 내줘. 내가 말한 제각이야. 그때 말한 애가 너야. 이젠 돌려 말하지 않을게. 너가 내 거였으면 좋겠어. 모두 다 부럽게 멍멍 따라와 이 찐집 강아지. 나를 졸졸 따라올 땐 정말 너무 귀여워. You are my sunshine of my life. 어, 사랑에 꼭 빠진 것 같아. 둘이 밖에서 맥주 한잔 어때?